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7절 본문으로 해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주일 아침에 교회 와서 이렇게 설교도 한번 점검하고 뺄 건 빼고 넣건 넣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 아침에는 교회 프린트가 고장이 나가지고 이 프린트 원고가 11시 23분쯤에 출력이 됐습니다. 저 설교를 못 하시더라도 저를 탓하지 마시고 프린트를 탓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오늘은 주님 변모주일입니다. 또는 산상변화주일이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트랜스피규레이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주연절의 마지막 주일이고 사순절을 앞둔 주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의 뜻은 영어로 하면 렌트라고 해서 랑이라고 하는 앵글로색슨어에서 나온 단어인데 봄이란 뜻입니다. 봄. 우리가 십자가를 만날 때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새겨질 때 우리 영혼에도 봄이 오는 것이겠죠. 예.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고 따스한 십자가니까요. 산상변화주의를 통해서 십자가의 이 사순절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깊이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월 1일이 제 수요일이어서 3월 1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는데 공휴일이기 때문에 새사랑 전승에 따라서 저희는 공휴일엔 안 모이거든요. 저희 새사랑 전승에 따라서 3월 2일 금요기도회를 제 수요일 기도회로 대신하면서 사순절 전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에 나와 있는 변화산 사건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등장을 합니다.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제가 신대원 다닐 때는 17구구 이렇게 외웠습니다. 17구구. 변화산 17구구. 왜냐면 어떤 사건이 복음서 어디 나오는지를 다 외워야 되니까.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에 등장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서를 가지고 설교를 할 때에 병행 본문,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도 나오지만 마태 누가에도 나오는 병행 본문들을 대조 비교하죠. 그래서 설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마가와 마태와 누가가 같은 사건을 봤지만 그 사건을 바라보는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건은 굉장히 큰 차이가 나고 그 차이 속에서 예수라고 하는 존재가 또는 그 사건이 단면적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보이게 되죠. 입체적으로 3D로 다가오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저도 이 본문 누가 마가복음 9장과 누가복음 9장을 아주 면밀하게 한 주 동안에 묵상하고 또 살펴보았는데 놀라운 것은 마태 마가 누가의 변화산 사건 기록이 거의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겁니다. 거의 완벽하게. 사실 그러면 마가복음에만 쓰면 되는 거거든요. 거의 글자 한 토시도 다르지 않게 뭐 차이가 굳이 차이를 찾자면 뭐냐면 마태는 예수님의 얼굴이 빛이 났다. 마가는 옷에서 빛이 났다. 누가는 용모에서 빛이 났다. 이 그런 정도의 차이예요. 마태는 약간 얼굴을 많이 봤나 봐요. 평상시에도 사람들의 얼굴을. 이제 웃긴 말인데.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에 빛이 나는 걸 봤고 마가는 좀 옷을 많이 신경을 썼나 봐요. 옷에서 빛이 나는 걸 봤고 누가는 예수님의 전체적인 이 테두리, 용모 그래서 전체 이 밸런스를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의사니까 누가는 굉장히 웃긴 건데 이게 그래서 다 똑같습니다. 요거 빼고는 사실 요 차이는 사소한 차이예요. 큰 차이가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이 세 가지의 본문의 내용이 놀랍도록 일치한다는 것은 그리고 그 놀랍도록 일치하는 본문을 마태 마가 누가가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본문이 한 가지 주제를 우리에게 심주어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뜻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본문의 그 한 가지 주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급하게 본문으로 들어가고 싶죠. 사실 저도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 본문의 의미 들을 내 삶과 좀 연결지어서 해석을 하고 싶은 유혹들이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2000년 전에 쓰여진 최소 신약 성경이라 할지라도 책이기 때문에 성급하게 그 문자의 내용을 나의 경험과 생각 속에서 또 현대인의 상식 속에서 이해해서 내 삶에 적용하는 것보다 그 말씀의 배경을 살펴야 됩니다. 항상 그렇지만 배경이라고 하면 두 가지 배경이죠. 시간적 배경과 그리고 공간적 배경을 항상 살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가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 17장 1절에 보면 어떤 이야기로 시작을 하냐면, 마태복음 17장 1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엿새 후에로 시작을 합니다. 엿새 후에. 이 엿새 후에라는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여러분들에게는 그러면 엿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생각을 하지 않으면 이 본문을 이전 사건과 동떨어지게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엿새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정말 유명한 장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는 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년 후에 공생애를 보내신 후에 자신의 기적, 자신의 말씀, 자신의 인격들을 제자들이 다 곁에서 듣고 보고 맛보고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 중에 뭐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그러니까 선지자다 이런 답변들이 있었지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기독교 신앙의 중추와도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예수 풍채도 볼품없고 가난하고 아무 힘없는 그 예수를 향해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엄청난 고백을 하게 되고, 그 고백에 예수님은 나름 안도하신 것 같아요. 아, 드디어 얘네들이 진리를 깨달았구나. 아주 미세하지만 어떤 가능성을 보시고 자신의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내가 죽을 것이다. 난 죽기 위해 왔다. 라고 하는 자신의 순환을 첫 번째로,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자신의 순환 예고를 첫 번째로 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죽으실 거라고 하는 이 고백이 그러니까 이 두 가지죠. 주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죽는다라고 하는, 베드로가 원하는 것은 주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이 고백에만 머무르고 싶은 것인데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고난받는 그리스도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를 하게 되죠. 예수님을 덮고 있었던 이 예수라고 하는 진리를 덮고 있었던 베일이 벗겨졌고 그 베일이 벗겨짐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와 함께 그 그리스도가 고난받을 거라고 하는, 베드로가 외면하고 싶은, 제자들이 외면하고 싶은 진리가 함께 제자들 앞에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엿새가 지난 것입니다. 그리고 엿새 동안 제자들의 심정은 어땠겠습니까? 6이라고 하는 숫자는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숫자입니다. 유대인들이 불길한 숫자입니다. 불길한. 엿새 동안 저들은 굉장히 불길한 거죠. 이게 뭔가, 이게 우리가 예수를 3년 동안 금을 버리고 배 버리고 주님을 쫓았는데 죽는다니. 그리고 나서 선포된 말씀이 오늘의 변화사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공간적 배경은 무엇입니까? 17장 1절을 보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합니다. 높은 산에, 하이 마운틴에 올라갔다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이 높은 산이 무슨 산일까? 많은 신학자들은 세 개의 산 중에 하나일 거다라고 봅니다. 세 개의 산. 헬몬산 또는 다볼산 또는 메론산이라고 하는 이 세 개의 산 중에 하나일 거라고 보고, 유대인들의 전승에 따르면 다볼산일 것이다 라고 보는 전승의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현대신학자들은 고고학적인 당시의 그 지형들을 밟고 요 성경 17장 전후에 예수님의 그 옮긴 이 사역의 지역들을 이렇게 탐방한 결과 이 산은 헬몬산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성경신학자의 공통된 아주 이 메인스트림 주류의 의견입니다. 헬몬산은 당시에 또 아주 중요한 근거인데요. 가이사라 빌립보, 이 16장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있던 사건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던 그 장소가 로마 황제의 별장이 있었던 가이사라 빌립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가이사라 빌립보 하면 로마 황제의 별장을 떠올립니다. 근데 거기에서 베드로가 예수를 향해서 그리스도다라고 고백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공간적인 배경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 가이사라 빌립보 사람들은 헬몬산을 높은 산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전승의 기록에 보면.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높은 산은 헬몬산일 확률이 상당히 높은 것이죠. 상식 퀴즈입니다. 상식 퀴즈. 백두산이 몇 미터입니까? 백두산이? 2743m. 재미없잖아요, 그러면. 미리 이렇게 짠 게 아니에요. 2744m. 중국에서는 이거는 우리 기록이고 중국에서는 2745m라고 합니다. 중국 장백산 기록에는. 그러니까 약간 측정하는 그 기준점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2744m입니다. 헬몬산은 2816m입니다. 굉장히 높은 산이죠. 굉장히 높은 산. 제가 평생에 올라가 본 산 중에 제일 높은 산이 지리산이거든요. 1913m인가요? 아, 이거 틀릴 수 있는데. 네. 아까 2816m입니다. 헬몬산 잠깐 볼까요? 제가 사진을 왔는데요. 저 멀리 보이는 1년에 한 9개월 정도가 눈이 덮여 있습니다. 만년설로. 아주 아름다운. 다음 그림 볼까요? 좀 더 가까이. 굉장히 장엄하죠. 화려하고요. 그 다음. 네. 지금은 여기에 스키장이 이쪽 시리아 지역 다마스커스 남쪽인데요. 아주 유명한 스키장이 있습니다. 헬몬산의 모습입니다. 장엄한 봉우리를 가지고 있고 사람들은 그 산을 높고 웅장한 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장엄한 산에 주님과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올라갑니다. 오르는 내내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엄청 혼났기 때문에 주님이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말리죠. 그건 인정이죠. 당연히. 아니 스승이 죽겠다라고 하는데 당연히 제자로서 아니 죽을 수 없습니다. 아니 안녕히 가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나름 리더니까 자기가. 그 리더 컴플렉스예요. 뭐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 제자들은 다 기죽어 있고 야 너가 한마디라도 해야지. 지금 이 상황에. 베드로가 아유 주님 죽으실 수 없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고맙다 베드로야. 너밖에 없구나. 이게 아니고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 전체에 나오는 최고의 책망을 듣습니다. 최고의 책망.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하는 일을 막는다. 그리고 엿새 동안 안 만났다가 만난 거예요. 얼마나 어색한 조우입니까? 얼마나 혼나고 나서 만나봐요. 할 말이 막 서로 어떻게 누가 먼저 말을 꺼내야 될지 말 없이 변화산을 오르는 것이고 주님은 다른 이유에서 아무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높은 산을 오랜 기간 동안 말 없이 오릅니다. 주님은 이 산에 올라가는 목적이 기도하려고 올라갔다라고 누가는 기록합니다. 누가만 이 산에 오르는 주님의 목적은 기도하시려고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정 지점 아마 정상은 아니었을 것이고 일정 지점에 올라서 자리를 잡고 주님은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에게도 같이 기도하자라고 권하셨겠죠. 당연한 거죠. 나 기도할 테니까 너희 놀고 있어라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겟세마네 기도하고 똑같습니다. 제자들은 역시 처 자고 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들이 자고 있고 그 베드로의 잠을 깨운 것은 엄청난 광채였습니다. 엄청난 광채. 베드로가 자다가 우리도 자다가 막 밝은 빛이 오면 눈이 띄어지잖아요. 밝은 빛에 아이 뭐야 이거 깊이 잠들었는데 바로 눈을 살 떠 보니까 예수님의 형상이 변화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깜짝 놀랐습니다. 놀람과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은 너무나 하얘져서 마가는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시기할 수 없을 만큼 희어졌다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의 그 광채 곁에 있는 두 사람이죠. 모세와 엘리야. 어떻게 모세와 엘리야인 줄 알았을까요? 여기 모세와 엘리야가 이름표를 친절하게 나 모세 나 엘리야라고 달지 않았을 테고 베드로를 보고 제 이름은 모세예요 베드로 안녕? 이러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마도 엘리야는 베드로보다 한 1000년 전의 인물이고 모세는 1500년 전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뭐 주몽? 모세는 주몽? 그리고 뭐 엘리야는 천년 전이니까요. 누굽니까? 천년 전의 인물 뭐 성 프란치스코 지금 한국 사람은 안 떠올라가지고. 그러니까 아마 베드로가 상상하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상상하던 이미지와 똑같은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모세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 이미지로 나타난 것이고 엘리야 역시도 우리가 각기 꿈에서 만나는 예수님의 모습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심을 좀 갈구하는 사람들은 심 있는 예수를 이렇게. 그래서 저기 충남 저기 창녕인가요? 거기 가면 예수상이 있는데요. 예수상이 완전히 머슬맨이에요. 완전히 그 이 무슨 막 근육으로 가득한 예수가 이러고 있는 상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이렇게 흉한 예수상이다 막 이런 게 있는데요. 근데 베드로가 자기가 유대인들의 보편적인 상식에서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변모하신 주님은 그 둘과 모세와 엘리야와 무슨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잘 엿들으니까 베드로가 또 귀가 밝거든요. 귀가 밝아요. 제 추측이 아니에요. 성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대화를 엿들어 보니까 그 대화의 내용은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내용이었다. 디파처, 주님의 떠나가심에 대한 내용이었다라고 누가만 또 기록을 하고 있어요. 누가만 대화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마태마가 누가를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본 베드로가 잠에서 깨서 주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가 좋사오니 세 분을 위해서 초막 세 개를 짓겠다. 주님을 위한 초막, 모세를 위한 초막, 엘리야를 위한 초막을 짓겠다. 이 얘기를 들은 주님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혼내시지조차 않습니다. 이제는 사탄아 물러가라 보다 더 센 혼내는 게 뭐가 있어요? 너 사탄이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혼내지도 않아요 주님이 이제는. 야 이거 마치 끝장이구만 이거. 혼낼 가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그러면서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가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했다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어요. 이 리더 콤플렉스예요. 뭔가 해야 되는데 이제는 막 생각도 안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생각도 안 하고. 요 전에 16장의 얘기는 그래도 인정에 인간적인 정으로 한 이야기라고 쳐도 이거 이 17장의 이야기는 이제 그냥 막 횡설수설하는 거예요. 진짜 저만 굉장히 재밌군요. 이 베드로가 항상 이런 성격입니다. 나서다가 본전도 못 찾는 그런.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거는 베드로의 이러한 실수가 복음서에 굉장히 여러 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 번. 심지어 일곱 번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마치 반면 교사처럼 어떤 영적 성숙의 단계라고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베드로의 실수는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바다 이렇게 풍랑 중에 제자들이 뱃속에 있었고 주님을 찾다가 바닷가를 보니까 주님이 바다에서 걸어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죠. 베드로야, 바다 위로 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바다 위로 이럴 때는 베드로의 성격이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앞뒤 안죄는. 그래서 바다 위를 걸어요. 베드로가 인류 최초로 마지막 최초이자 마지막 예수님은 걸으셨지만 인간 중에는 베드로만 걸었어요. 그러다가 주님을 보고 걷다가 갑자기 자기 쪽으로 덮쳐오는 파도를 보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물속에 빠지게 되는. 그게 첫 번째 베드로의 실수입니다. 그 베드로의 약간 리더 컴플렉스의 베드로의 첫 번째 실수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종교적 위선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그 비유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서 예수님에게 그 비유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설명을 듣자 예수님이 한방 매깁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베드로가 혼난 게 그 한 번이 아니에요. 주구장창 아주 그냥 혼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이 변화산 사건입니다. 변화산 사건. 주님이 대꾸도 안 하시는, 대답도 안 하시는. 그리고 앞서 16장에도 이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한 예수님을 막으려다가 엄청 혼난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17장에도 이 성전 세금을 내는 문제 때문에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주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세금을 내는 자가 아니고 세금을 받는 자예요. 그 베드로가 주님은 세금을 안 내시는 거죠? 이게 세금 문제는 이게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이거 안 냈다가는 세금 불복종은 로마한테는 이거는 바로 목이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주님은 세금을 안 내시는 게 맞는 거겠죠? 이렇게 질문하다가 또 바가지로 또 혼이 나는 사건이 17장에 나오고 18장에도 예수님이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막 하시다가 베드로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용서를 얘기합니다. 주님, 일곱 번을 용서하면 되는 건가요? 유대인들한테는 세 번이 완성이거든요. 우리도 성세판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딱 세 번만 용서해 준다는 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두 번에서 한번 마지막이야. 근데 베드로가 상상할 수 있는 최고치. 주님 일곱 번 용서하면 되는 거예요. 라 그랬다가 예수님이 70번에 일곱 번 용서해라. 완전히 망신이에요, 베드로에게는. 근데 앞서 이야기한 대로 이와 같은 그 베드로의 이 실수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하고 오늘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변화상 사건의 이 초막셋을 짓겠다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실수 역시도 전체적인 일곱 번의 실수와 어떤 일관성이 있어요. 베드로의 실수에는요 일관성이 있어요. 어떤 일관성이 있는 것 같으세요? 어떤 일관성? 그리고 그것이 그 베드로가 실수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베드로 자신이 연약함과 불완전함에서 새롭게 되고 있고 또 우리들 자신에게도 굉장한 어떤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엇일까요? 그 일관성은 그 답은 천천히 내리도록 하고요. 모세와 엘리야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죠? 굉장히 그 모세의 등장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모세가 한 개인으로 등장한 것이 아니라 이 변화산 사건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 사건 자체가 출애굽기 24장에 나타났던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 체결자로 인간 대표로 올라가서 언약을 체결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했던 출애굽기 24장부터 34장의 그 사건을 그 사건의 흐름을 예수님이 그대로 그 사건의 흐름을 그대로 이렇게 일종의 차용하고 있습니다. 차용.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누구랑 올라갑니까?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올라갔고 모세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올라갔습니다. 세 명을 데리고 올라갔어요. 모세도 예수도 셋을 데리고 올라갔고요. 산에서 내려왔을 때 예수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듯이 모세 역시도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그의 옷에서 광채가 났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그 변화산 전체 구름이 아주 짙은 오늘 일부러 제가 화면을 이렇게 구름으로 했는데요. 변화산을 상징하는 그런 겁니다. 구름이 이 헬몬산 봉우리를 둘러 쌌고 그리고 그 구름에서부터 음성이 들려온 것도 출애굽기 24장과 마태복음 17장이 동일하고 그것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이 놀람과 두려움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출애굽기와 마태복음이 일치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모세가 등장하는 것이죠. 이 모세의 역할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모세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홍해를 가른 사건 또는 파라오를 물리친 열 가지 재앙이 떠오르지만 모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 체결에 인간의 대표로 이스라엘의 대표로 쓰임받은 것이고 특별히 그 언약의 구체적 내용으로서의 율법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하면 율법입니다. 모세하면 우리는 어떤 기적을 떠올리지만 모세하면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것은 율법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도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라고까지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죠. 선지자를 특히 아주 중요한데요. 선지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 선지자, 카리스마 선지자가 있습니다. 카리스마 프라핏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분명히 뭐 사무엘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데요. 선지자이지만 물론 사무엘은 사무엘 상하가 있지만 그러니까 이 은사 선지자들은 기적과 어떤 기사를 보여주는 것이 은사 선지자입니다. 그 또 하나는 이 성문 선지자입니다. 성문. 그러니까 여기서 성문이라는 것은 말씀을 기록한 선지자들이죠.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그리고 이 엘리야가 아주 중요한 것은 은사 선지자와 성문 선지자 사이를 연결하는 선지자입니다. 두 가지를 아우르는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왜 엘리야로부터 이 성문 선지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을까? 그것은 엘리야가 갖고 있었던 세 개의 신학교가 있었습니다. 여리고와 길갈과 베델이라는 곳에 선지학교가 있었고 엘리야 당시에는 50명의 선지자 후보생들이 그곳에서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엘리야는 모든 선지자를 대표하는 선지자이죠. 은사 선지자와 성문 선지자를.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 하면 말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아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아는 사람. 역시 모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선지자 하면 떠올리는 것은 어떤 기적, 엘리야가 일으킨 어떤 기적이지만 선지자들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하나님의 뜻을 앞당겨 선포하는 것입니다. 앞당겨. 그래서 엘리야를 부르는 이름이 무엇이었나요? 선지자들을 부르는 이름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입니다. 소리라는 거예요. 모세 하면 율법이고 선지자들 하면 소리입니다. 소리. 엘리야와 모세 모두 겉보기에는 율법과 선지자를 각각 가르치는 것으로 보이지만 핵심은 둘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는 강력한 공통점에 우리가 더더욱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구름에서 들려온 주님의 음성이 무엇인가요? 베드로가 초막셋을 짓겠다라고 하니까 주님이 아무 대꾸도 안 하시고 구름 사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 음성은 바로 이것이죠. 말할 때 홀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라. 아멘. 여기서 내 사랑하는 자는 시편 2편 7편의 은을 반영한 것이고 내 기뻐하는 자는 이사야 42편 1절을 반영한 것입니다. 둘 다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표하는 말씀. 시편 2편도 그렇고 이사야 42편도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그리면서 주님이 오늘 설교 제목처럼 너희는 그가 하는 말을 들어라.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너희는 그가 하는 말을 들어라. 오늘 설교에 등장하는 상당히 많은 시각적 장치들이 있습니다. 헬몬산이라고 하는 정말 멋있었겠죠. 지금도 멋있는데요. 당시 사람들에게 만년설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웅장하고 아름다웠겠습니까? 그리고 그 헬몬산 정상 어귀에 올라서 주님의 모습의 영광의 변모, 그리고 그 양옆에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는 엄청난 시각적 효과입니다. 놀랍게도,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본문의 주제는 내 말을 들으라입니다. 내 말을 들으라. 저는 이 장치들과 이 본문의 주제가 모순적으로 연결되지만 오히려 이 시각적 장치들이 본문의 주제, 내 음성을 들어라라고 하는 본문의 주제를 훨씬 더 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주석을 봤거든요. 아, 나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나?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주석들은 대부분 주님의 변모, 주님의 영광스러운 변모를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우리에게는 고난도 있지만 영광도 있다 라는 것과 또 하나는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한 해석이 주류를 이룹니다. 주류를. 그래서 저는 이 시각적 장치가 본문의 주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너희는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그 얘기를 하는 교수가 한 명 있어요. 한 명. 텍사스의 베일러 신학교의 톨버트 교수라고 하는 분이 아이러니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면서 시각적 장치와 본문의 주제는 아이러니하게 우리에게 다가온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왜냐면 제가 공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거를 제 사적인 느낌으로 저 설교할 수도 있잖아요.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봄이 아니라 들음이라는 거예요. 봄이 아니라 들음이다. 여기서 등장하는 온갖 화려한 시각적 장치들은 어떤 상징적인 하나하나의 의미를 갖기보다는 시각의 한계를 드러내주고 우리의 관심을 보이는 것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것으로 옮겨지도록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헬몬산의 눈 녹습니다. 주님의 변형된 모습도 금세 사라집니다. 모세와 엘리야도 사라졌고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구름도 사라지고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를 붙잡아 두려고 했던 베드로가 지으려고 했던 초막셋도 결국 그 시도 자체도 무산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시각보다 청각이 중요하다 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구름 사이에서 소리가 나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들어라. 변화산 사건을 묵상하면서 한 주 동안에 제가 한 월요일쯤에 이렇게 본문 설교 본문 말씀을 묵상을 하거든요. 한 주 내내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주석책 찾아보고 하는데요. 저에게 떠올랐던 말씀은 십계명 2, 3계명입니다. 십계명 2, 3계명. 이상하게도 변화산 사건을 보는데 십계명 2계명이 무엇입니까? 나를 너희들은 어느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나를 만들고 절하지 마라. 그것은 내가 원하는 예배와 신앙이 아니다. 나를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형상으로 만들지 마라. 이거 3계명이 무엇입니까? 3계명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것과 이 계명이 어떻게 연결되세요? 어떻게 연결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 출애굽기의 20장, 그러니까 십계명이 주어진 출애굽기 20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르시되로 시작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은 우리의 보편적 종교 체험 속에서 만나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거예요. 우리의 어떤 영적 순례로 하나님을 만나거나 찾을 수 없어요. 그분의 계시 안에서만 그분을 만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시각적인 것은 얼마든지 왜곡되고 굴절될 수 있어요. 물론 굉장히 자극적입니다. 시각적인 것 자체가.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드로와 같이 기도하자 그러니까 자죠. 왜냐면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니까요. 근데 베드로의 잠을 깨운 것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화려한 광채였습니다. 우리도 그러합니다. 시각적인 거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왜 큰 교회 다니겠습니까? 저는 시각적인 것도 크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서서 찬송 부를 때 한 2,000명이 같이 찬양하잖아요. 그냥 은혜가 돼요. 그냥 막 감동이 몰려와요. 우리 옛날에 그 오늘의 교회 특별 새벽 예배 20일 하프타임 때 갔을 때 15,000명이 그 체조 경기장에서 야광봉 흔들면서 여호와 이름 막 찬양하니까 막 은혜가 막 와, 이게 바로 이게 구원의 감격이야. 근데 돌아서면 어때요? 싸거든요. 꽝이거든요. 시각적인 거는 굉장히 자극적이지만 그 실체는 내 욕망의 투사거나 내 경험의 투사일 뿐이에요. 우리는 잠잠히 내 모든 의지와 내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3계명의 주제가 너희는 여호와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잖아요. 이 말씀을 루터나 칼빈이나 모든 신학자들은 그리스도인의 정직으로 해석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직. 그럼 정직이란 무엇입니까? 정직이 뭐예요? 정직은 보여지는 것에 대한 반응이 아니고 들려지는 것에 대한 반응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정직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보여지는 것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들려지는 것에 대한 반응입니다. 이 아기가 이 감각 중에서 첫 번째로 열리는 감각이 무엇이죠? 이 태아들이 소리예요. 소리에 첫 번째로 반응합니다. 아기들이. 그래서 엄마 아빠가 엄마의 배에 대고 얘기하죠. 사랑한다 얘기야. 그 목소리를 다 기억해요. 그리고 사람이 중환자실에 누워서 운명의 시간을 앞에 두고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기관이 무엇입니까? 귀예요. 듣지 못하고 감각도 없어요. 움직이지도 못해요. 하지만 사랑해요 아빠라고 이야기하면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니까 이 청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근원적 기관인데 우리가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면 우리의 삶의 중추적인 기관이 청각에서 시각으로 바뀌어요.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딜레마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의 영적 성숙의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베드로는 굉장히 시각적인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시각적인. 그래서 이렇게 주님을 따라서 걷다가도 파도를 보면 파도 그 팍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 엘리야 주님 보고 주님 제가 초막새 지어드릴게요. 여기서 우리 살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영적인 변화라고 하는 것은 시각 중심의 삶에서 청각 중심의 삶으로의 변화가 베드로의 영적 성숙에 대단히 중요하고 그러한 베드로의 영적 성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저의 생각이 아니에요. 어저께 그 규서 음악회가 있었죠. 저는 청각은 감히 영적인 기관이라고 생각해요. 눈은 굉장히 육적인 기관이에요. 여기서 육영은 서로의 어떤 열등하고 이 어떤 그런 차이를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각각의 기능이 있지만 그 슈베르트의 죽음과 소녀라고 하는 음악, 생전 처음 들어본 음악을 연주했는데요. 제 뒤에 이제 음악 전공자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규서 팬인가 봐요. 그러더니 그 인터세션 전에 그 전반전을 듣고 나서 모르는 곡이니까 요한 세바스찬 바흐가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흐의 막내 아들 곡을 연주를 한 거예요, 규서가. 그러니까 원래 인기 없는 이 그 연주 이 인기 없는 팀들은 사람들이 다 아는 곡을 연주하거든요. 그래야 예매를 하잖아요. 근데 규서는 절대 안 그래요. 정말 아주 무슨 그런 고집도 없어요. 그러니까 안 들어봐도 정말 생전 안 들어본 노래들. 근데 그 죽음과 소녀를 듣는데요. 전율이 있는 거예요. 그 제가 박수를 얼마나 세게 쳤던지요. 그 음악회가 끝나고 소화가 되더라고요. 제가 소화가 안 돼가지고 엄청 고생했는데 정말 박수를 제가 와 마치 제가 순간 주소가 김정은 같이 보였어요. 그 김정은 앞에서 막 치잖아요. 그 장군들이. 근데 이게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제가 막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예. 그래서 우리가 눈이 호강한다는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런 얘기 쓰세요? 나 좀 너 오늘 눈이 호강했네. 우리 귀가 호강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눈이 호강한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신영복 선생님도 그분 책에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듣는 거는 귀라고 하는 기관을 통해 듣기도 하지만 마음으로 들어야 한다는 것이 그 베드로의 영적인 성숙이 베드로 전후서에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잠깐 볼까요? 시간은 많이 지났지만 베드로 전서를 잠깐 봅시다. 정말 이러한 스토리를 기억하면서 베드로 전서 1장 8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이게 제가 절대 성경을 이렇게 막 과하게 해석한 결과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러한 내용들을 듣고 베드로가 그의 말년에 베드로는 말년에 눈이 거의 시력을 거의 잃어요. 그래서 자기가 불러주면 마가복음을 쓴 마가가 대필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마가복음은 베드로복음과 가까워요. 베드로의 생각입니다. 거의 베드로 전서 1장 8절부터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이말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느 때를 지시하는지를 상고하니라. 아멘. 예수를 보지 못하나 사랑한다. 너희들이 예수를 보지 못하지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예수로 인해서 기뻐한다 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 3장을 볼까요? 3장 3절 4절입니다. 3절 4절.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도 베드로의 삶의 중심이 시각에서 청각으로 바뀐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복음은 가시적이지 않습니다. 복음은 가청적입니다. 존 스토트가 한 말인데요. 복음은 가시적이지 않고 가청적이다. 복음은 귀 기울여 들여야 한다. 보는 것은 제 주관이 들어가거든요. 제가 라나 사모님 처음 봤을 때 진짜 라나 사모님밖에 안 보였어요. 진짜 뭐 천사를 보는 것 같았어요. 굉장히 주관적이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시각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객관적인 것 같지만요,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굉장히. 반대로 청각은 굉장히 객관적입니다.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기관이 눈에서 귀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그림은 어떤 우리가 들으려면 침묵해야 되잖아요. 침묵해야 되잖아요. 보여지는 것도 멀리 해야 되잖아요. 눈에 보여 시각적인 것들 멀리 하시고 조금씩 멀리 하면서 시각과 청각의 조화. 우리는 지금 너무나 시각적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모든 것들이 다 늘 변함없이 우리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우리 앞서 찬양한 대로 날마다 찬양할 때 찬양을 못 부르겠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울컥울컥 해가지고.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눈에 보면 없거든요. 눈으로 보면 보이지 않아요. 주님의 도우심은요. 주님 말씀 따라서 주님의 음성을의 귀를 기울일 때 우리의 삶에 충만한 주님의 현존이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고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귀 기울여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오니 우리에게 주님의 세밀하지만 선명한 음성을 들려주셔서 우리의 영혼의 방황, 우리의 영혼의 이 깊은 방황이 종지부를 찍고 주님 안에서 진정한 평화와 구원을 맛보는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